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68돌세에 즈음하여 8일 러시아 모스크바주 두미트로보시 역사박물관에서 우리나라 도서 우표 및 수공예품 전람회 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람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치께서 부진 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사진 문헌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들, 우리 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람회장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개막식에는 드미트로브시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부친 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사진 문헌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